널 떠올리던 때쯤 했다. 내 머릿속을 채운 의문, 네가 원한 것이 뭔가. 소리도 없이 흘러드는 이 순간이 내 맘에 소용돌이쳐. That's